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군숙미평화연구소 연구사 리성일이 23일 응당한 대접, 이런 제목의 론평을 발표했습니다. 론평은 얼마 전 남조선의 중앙일보는 미 국무장관 틸러슨이 일본과 남조선 중국 행각기간 일본을 제일 중요한 동맹국이라고 추올린 반면에 남조선은 중요한 동반자라고 칭하는 데 굳혔다고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남조선 동맹의 굽수를 미국 일본 동맹보다 낮은 것으로 인정했다고 원망하는 기사를 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조선 매일경제신문은 미 국무장관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상봉 시 사드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소식을 전하면서 미국이 사드 배비 문제를 가지고 남조선을 압박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을 행사해 주었으면 하던 기대가 허물어졌다고 했으며 세계 여러 나라 언론들도 남조선이 이번 미 국무장관의 행각에 대해 크게 실망하고 있다고 평하고 있다고 논평은 지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 국무장관이 이번에 보여준 언행을 통해 상전과 하수인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가, 남조선 괴뢰들이 하늘처럼 섬기는 미국이 남조선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똑똑히 목격했다고 하면서 런평은 누가 통일의 원수이며 민족의 주족인가도 가려보지 못하고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편승에서 동족 대결책 등에 매달린다면 언제 가도 하수인의 가련한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